사도행적 56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은혜 충만함을 갈망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라.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향한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이것이 또한 그대의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대의 죄악이 그대 앞에 가로놓여서 태산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죄악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이 율법은 거룩하라, 더욱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이다. 그러므로 제가 단어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함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 그대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부요 풍부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분의 의의 보호, 희생의 공로, 지혜의 충만, 아버지 앞에 그대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시게 될 그분의 능력을,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의 받을만 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불은간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어서 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을 믿는 백성들 속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초림 목적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을 믿는 사람 속에 진리와 의를 통해 통치하는 은혜의 나라를, 진리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비교해서 예수의 재림은 은혜의 왕국이 아닙니다.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에게 영광의 왕국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왕국을 사모했습니다. 뭐가 없는 경험 속에서요? 은혜가 그들 속에 역사하여서 그들 영혼의 성소 안에 은혜로 치되어지고 은혜로 다스림받는 은혜의 왕국이 경험되어지는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불의 가운데, 여전히 율법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내재하심으로 은혜 충만하게 되어서 죄가 추방당하고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온전히 좌정하시는 은혜의 왕국이 경험되어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광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인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속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면 은혜의 왕국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온전히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짤막하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고 또 여러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은혜와 의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왕국, 그것이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믿는 사람 속에 은혜가 다스리는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그 진리를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성경 구절로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니, 쉽게 말하면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했단 말이 아니라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분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율법이 가입되어지니까, 율법이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니가 뭡니까? 이해되어지니까 전에 죄가 아닌 것이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죄가 많아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므로 은혜가 넘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100% 승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 뜻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고 양심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혜가 더 임하니까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죄가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20절을 말하기를 율법이 더해짐으로 죄가 넘쳤다 뜻이고 그런 곳에 은혜가 많다 뜻입니다. 21절 그럼 그 까닭이 뭔가? 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였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군림하여, 군림이란 말 아시죠? 죄가 통치한다. 죄가 우리를 통치해서 죄를 짓게 해서 그 결과로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죄에서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죄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이 시간 그 말씀을 펼 시간이 없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속 율법을 범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율법 있어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게 히브리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온 우주 앞에,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보관한 마지막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그분의 계명을 수고한 교회입니다. 사탄이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변조시킨 이 계명을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통해서 보수하고 복구하고 회복해서 그 징표로 제7일 안식일에 이름을 가지고 계명을 온전히 보관한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아이러니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보관했단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일을 주님 보기 원하십니다. 그 부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여하튼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도 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여,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의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속성을 우리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왠지 남을 미워하기가 싫어요. 은혜를 받으면 욕심을 부리기가 싫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꾸 죄를 버리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안 짓고 싶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여전히 죄 있는 죄인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너는 죄인이야, 맞아 너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 땜 본성은 죄인이야, 죽을 때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은혜가 많은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충분히 받은 받을수록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의가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욕이 오면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승리해버립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더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었더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의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스데반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그 의의와 그 진리가 예수의 마음이 의로운 품성이 율법과 똑같은 사랑이 스데반의 욕망과 애정과 동기와 격정을 다 지배해버려서 통치해버려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도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버렸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일은 스데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역사할 때 스데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과 은혜 굴복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은혜는 의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다시 부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속에 있는 그 의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전가시켜주고 칭의죠? 나누어 주어서 승화죠? 마침내 그 의의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해서 우리 의인되게 다시는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지 않는 허무고 정없는 거룩한 사랑 그분의 품성 형상으로 되돌려주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뭐합니까? 다스립니다. 뭐로요? 의의로. 이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펴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 특별히 둘째 칸 이름하여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어제 보았습니다. 셋째 천사는 지성소에서 오시는 기별인데 지성소에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한 줄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느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두 시간 내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볼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때에 맞는 은혜를 지금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봄비가 내려야 합니다. 봄비가 내려야 씨앗이 잘 자랍니다. 씨를 뿌려도 봄비가 계속 내리지 아니하면 자라도 싹이 나더라도 안 자랍니다. 계속 안 내리면 말라 죽습니다. 이게 봄비입니다. 봄비. 이 비가 계속 와야 합니다. 자랍니다. 다 자란 다음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달리면 때에 맞는 은혜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뭐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있고 성소 첫째 간에서 주신 은혜가 있고 지성소에서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 준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침에 은혜를 받았지만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분별하셔서 협력하셔서 성령 역사에 순복하셔서 그 은혜가 흩되지 않도록 하루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히브리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 우리를 처음 부르신 것도 은혜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장사 치르시고 새롭게 부활시키는 것도 은혜입니까? 우리 스스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도 스스로 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부 할 것은 없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약속을 따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면 싹을 틔웁니까 농부가? 못 틔웁니다. 하나님께서 전기 에너지를 주실 때 싹이 납니다. 나지만 키웁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풀을 메고 농자를 관리하면 잘합니까? 누가 잘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죠. 그 일에 농부는 뭐 해야 합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방심하고 끼어들어서 밭에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끼어들면 풀이 싹이 나지만 잠식해서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맞습니까? 자라게 하고 맺게 하고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실 때 농부는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100% 지지만 비가 내리지만 안 받고 우리 받고 안 받고 내 선택입니다. 이걸 성경은 성령께 순복하라, 성령을 따르라, 자아를 부인하라, 깨어있으라, 기도로 협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을 조건으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역대상 22장 13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시대의 소망 126페이지 말씀.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선물,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어졌다. 뭡니까? 완전한 회개와 철저한 복종.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늦은 은혜가 임하려고 합니다. 그죠? 슬픈 예언의 말씀 같지만 재림교회 안에 늦은 비를 받을 사람 숫자가 거의 극소수다. 거의 극소수다. 왜 그럴까요?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강계획 기별도 늦은 비를 받는 필수 불가결한 충분 조건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요양원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아니고요. 병자 치료하려고 주신 기별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살게 하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 좋게 하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부수진 것들. 궁극적으로 건강계획 기별의 목적은 늦은 비 성령을 주기 위한 조건입니다.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예내신과 또 심각한 사탄의 거짓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좀 아침에 좀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1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에베소 1장과 2장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알기 쉽게 최대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곧 은혜입니다.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럼 그것이 뭔가? 그것이 무엇인가?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예언신을 추석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곧 그분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조금만 입에 버리면 죄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 위험 생깁니까? 안 생기죠.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기심이 나가버립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자아가 통제되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여 오면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뭐 하시라고 말씀하시죠? 의지를, 마음을, 아멘, 바쳐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거부하면 안 돼요. 유다처럼 막 사랑이 밀려오는데 그래도 안 돼 라고 자존심 꽉 붙들고 있으면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내가 수치하고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라도 젊은 사람 앞에 잘못 시인할 때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얼굴이 먹칠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굴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역사해버려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은혜인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쉽게 풀이해드리면 구수의 경륜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그분의 사랑이 예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화시킬 것을 영원전부터 구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았다 뜻입니다. 개신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정서를 설명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예지 예정도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런 뜻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인간의 타락을 내다보시고 인간이 타락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6절은 말하기를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영광이다.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소에, 보좌에 쉐키나 영광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 영광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을, 성소를 보시면 지성소 안에 딱, 지성소 안에 가두어두었습니다. 휘장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연기로 가득 채워서 그 빛이 직접 안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성소 첫집간에서 불은간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그날, 영광의 빛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앞으로 그 빛이 열리고 빛 앞에 설 때 그 빛에 익숙해지고 그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학교가 성소 첫집간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화.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 보좌 앞에 서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적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반복하는, 아 물론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이를 받지 못합니다. 늦은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구원이 심각합니다. 지금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소환당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소에 사셔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 속에서 예수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동화 되셔야 합니다. 다른 말,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다른 말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으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돌려주시는 그분의 영광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내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영광으로 똑같이 변모되어지는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되셨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에 내가 마음으로 응한 봉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품성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매 순간 성령께 복종하고 따랐을 뿐인데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영광이 따라옵니다.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보좌에서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은혜는 무엇인가? 보좌에 빛나는 쉐키나 영광,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빛난 옷을 우리 품성으로 돌려주어서 지성소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영광 앞에 서는 그날, 그 은혜가 우리를 보좌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받으셔야 합니다. 죄사함과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서시는, 그래서 온 우주 앞에 이는 내 백성입니다. 맞다.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 그 안에 있거든요. 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혼이 예복을 입고 있구나. 설물교원 69페이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시겠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 가운데 당신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어지면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분명하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이코 탄식하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표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혹 관심 있는 분들은 사도행적의 높은 표준의 이름 읽어보십시오.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왜요? 내 안과 내 밖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의 죄는 뭡니까? 육신의 육신의 본성이죠. 치열한 쟁투입니다. 하지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은혜의 왕국에 대한 의미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설명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인 불발의 믿음을 주시고 시들지 아니하는 인내의 믿음을 주셔서 이 약속이 응할 때까지 씨름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자되게 하셔서 의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있을 곳이 없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